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우리는 국문학과 교수라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글을 가장 잘 쓸 거라고 생각하진 않죠. 하지만 그 사람이 종교인일 때는 그 사람이 꼭 그 종교의 교리대로 가장 선하고 가장 자비롭고 또 모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건 우리가 종교와 종교인에 대해서 거는 기대감 때문일 텐데요. 그 기대감이 종교인들에게는 부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노력 없이 얻는 혜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과는 종류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최근에 천주교 성직자들이 소득세라는 혜택을 포기하고 세금을 내겠다고 결정했다고 하죠. 그래도 우리 사회에 특혜를 포기하겠다는 집단이 있다니 참 모처럼 반가운 기분이 드네요. 오늘 첫 곡입니다. 영화 Yesterday 중에서 Smile Again. 오늘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하현숙 학생, 그리고 동작구 사당삼동의 태수 학생.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두 분들이 너무 힘든 사연을 보내니까 저까지 힘들어지네요. 다시 웃으시라는 뜻에서 영화 예스터데이 중에서 스마일 어게인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이 영화 예스터데이는요, 월남전이 한창인 60년대 미국의 한 대학을 배경으로 두 남녀의 사랑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아마도 오늘은 광고를 가장 먼저 듣는 FM 영화음악이 시작한 지 광고를 가장 빨리 듣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은데요. 광고 듣고 음악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감동과 화제를 몰고 온 서경선 스님의 첫 번째 에세이. 아하, 여보게,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이제 또다시 만나는 서경선 스님의 두 번째 에세이. 여보게, 이 땅에 다시 오려나? 그리운 사람 있다면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예, 너희 노래 들어봤니? 이게 바로 브라이언 아담스라고. 얼마 전에 실황 공연했었잖아. 어머, 그런데 이 노래 뭐니? 아니, 너 팬이라면서 몰라? 이 노래도 브라이언 아담스야. 예, 그 음반 어디 거니? 폴리그램. 수학이 어렵니? 난 쉬워졌어. 혼자서 그는 수학을 읽었거든. 추리소설처럼 재밌더라고. 어려운 수학 문제가 마치 친구처럼 느껴져. 난 이제 수학이 참 좋아. 중학생을 위한 6주간의 수학여행, 혼자서 그는 수학, 한길사. 가슴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땐

서울 베를린 영화제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우리 영화 화엄경 중에서 극락강 띄워드렸습니다. 대구 괴전이동의 문수미 학생 신청곡 잘 들으셨죠? 이 영화는 이미 국내 상영을 마쳤는데 다시 개봉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소설가 고은의, 그러니까 시인이자 소설가인 고은의 동명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주인공인 어린 소년 선재를 통해서 구도의 삶이 무엇인가, 로드무비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죠. 개봉 당시에는 너무 난해하다, 너무 무거운 주제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또 뭐 비평과 흥행 모두 별 반응을 얻지 못했는데 수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한 번쯤 보면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깐느 영화제에서 황금 촬영상을 수상한 영화 한 편 개봉합니다. 베트남의 트란 아농 감독의 그린 파파야의 향기. 자, 여러분 파파야 본 적 있으세요? 열대지방 과일이죠.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이 그린 파파야 향기를 보고 나니까 파파야가 이렇게 생겼구나 알게 됐어요. 정말 안을 가르면, 칼로 딱 쪼개면 안에서 조그마한 구슬들이 잔뜩 들어있는 아주 신비로운 느낌이 드는 과일이었습니다. 영화에서 그렇게 촬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 파파야를 집집마다 심어놓고 즐겨 먹는다고 하는데요. 남자들이야 뭐 그냥 식탁 위에 올려진 파파야를 먹으면 되지만 그것을 나무에서 따고 씻고 또 껍질을 벗겨서 준비하는 일은 여자들 몫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이 파파야가 일상적인 여성들의 삶을 연상시킨다고 해요. 자, 이쯤 되면 영화 그린 파파야의 향기가 무슨 얘기를 담고 있는지 대충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트란 아논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남성 우월주의 전통과 교육 때문에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베트남 여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아름답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화를 보시면 아마 촬영상을 받은 그 이유를 아실 텐데요. 작은 자연물을 가장 아름답게 포착하고 그리고 가장 동양적인 시각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영화입니다. 경기도 부천 원미구 역곡 이동의 장은미 학생,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축하해 주셨는데요. 결혼기념일에 영화표 두 장을 딱 사서 보내드리세요. 아마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영화 속에 삽입된 그린 파파야 향기 중에서 쇼팽의 곡 띄워드립니다. 주인공이 무이가 사랑하는 신분이 다른 청년이죠. 그 청년이 연주하는 곡입니다. 쇼팽의 프렐루드 24번입니다. 대전 동구 용운동의 유진만 학생.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금 엽서가 늦게 도착했네요. 쇼팽의 프릴루드 24번, 영화 그린 파파야 향기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의 무대는 1950년대의 베트남입니다. 10살짜리 소녀 무이는 고향을 떠나서 어느 도시의 한 가정에 하녀로 팔려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곤 하는 그 집 주인이 집 재산을 모두 챙겨서 또 한 번 가정을 등져버립니다. 아내와 세 아이를 남겨두고요. 무이는 이렇게 몰락한 집안에서 하녀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또 주인집 막내 아들의 그 짓궂은 장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주변의 작은 것을 사랑하는 착한 심성만은 잃지 않습니다. 또 그녀가 사랑하는 것은 그런 주변의 작은 자연물뿐만이 아닙니다. 무이는 큰아들의 친구인 쿠엔에게 말 못할 애정을 갖고 있죠.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무이도 이젠 아름다운 처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할 수 없이 궁핍해진 주인집 사정으로 이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간 곳은 연정을 계속 품어왔지만 결코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쿠엔의 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이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에 빛이 될 사랑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감독인 트란 안홍은 고통스러운 종살이 인생으로부터 여성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 얘기에 얼마나 많은 여성이 동의할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화면만은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이 영화 속에서 무이가 사랑하는 쿠에는 피아니스트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주를 하는데 드뷔시의 달빛도 굉장히 다른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프랭키와 자니에서도 우리가 이 곡을 들었는데요. 한번 베트남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들어볼까요? 영화 그린 파파야 향기 중에서 퀸이 연주하던 곡 드뷔시의 달빛이었습니다. 위수연 씨, 재용형과 정은 누나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는데요. 자, 곡 잘 들으셨습니까? 참 그리고요, 보내주신 책도 너무나 잘 받아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미래신데요. 어렸을 적에는 마치 한숨을 내뱉는 듯한 단어들이 똘똘 뭉쳐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느낌의 불어가 싫어서 프랑스 영화를 안 봤었는데 요즘은 프랑스 영화에 미쳐서 불문가를 갔다는 사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자, 제가 미래 씨께 프랑스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프랑스판 개인 영화가 아주 좋은 반응을 얻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추억의 영화가 곧 비디오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제목은 시실리안인데요. 원제가 더 시실리안 클랜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실리의 한 일가란 뜻이 되겠죠. 이 영화는 지하실의 멜로디를 만들었던 명콤비 앙리 베르누유 감독과 알랑드롱, 장가방 이 트리오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살인 청부업자 샤데뜨를 탈옥시키는 데 성공한 마피아 보스 빅토리오는 샤데뜨와 함께 멋지게 한건할 계획을 세웁니다. 물건은 5억 달러 상당의 보석인데요. 이 보석이 파리에서 뉴욕으로 운반된다는 정보를 빼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석을 비행기가 실어나른다는 것이죠. 자, 이 영화 저는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뚜렷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차가운 이미지의 아랑드롱이 감옥에서 재판소로 옮겨가던 그 장면들은 아직도 머릿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아마도 애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이 한 몫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자, 한번 음악 들어볼까요? 시실리안의 테마입니다. 영화 시실리안의 테마였습니다. FM 영화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틀의 홍승우 학생 기운 좀 나십니까? 영화 하드타켓 553 존우 감독의 헐리우드 상륙작이죠. 이 영화 중에서 Born on the Bayou 뭐라고 하나요? 호수물목? 호숫가에서 태어난 CCR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이 영화 하드타켓은요. 뉴올리언스가 무대고요. 챈스, 장클로드 반담이 주인공입니다. 그는 뱃사람이죠. 어느 날 나타샤라는 여인이 실종된 아버지를 찾아서 이곳에 옵니다. 그녀는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찬스를 일당을 줘서 고용하죠. 이때부터 찬스는 주윤발을 능가하는 무술과 총솜씨를 보여줍니다. 자, 그 핫타켓 중에서 띄워드렸어요. 하이텔의 임재환씨, 저희 FM영화음악이 포도주와 같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언제 들어도, 다시 들어도 좋은 영화 얘기와 음악이 있다고요. 저는 나름대로 좀 소주 같지 않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FM영화음악이 겉으로는 좀 차갑고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안에는 이렇게 열이 있거든요. 열, 정열이. 자, 오늘 잊을 수 없는 영화 시간에는 저는 나름대로 소주나 막걸리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늘 수고해 주시는 리포터 김지연 씨가 그 소주 같은 분, 한겨레 신문에서 한겨레 그림판을 맡아주시는 만화가 박재동 씨를 만나봤습니다. 한겨레 사무실에서 만나봤어요. 책상 위에요. 모든 일간지가 아주 잔뜩 쌓여있는데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시는가 봅니다. 예, 이런 식입니다. 이 신문에 파묻혀 사는 인생이죠. 예. 만화는 언제부터 그리셨어요? 아, 저는 뭐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만화 가게였어요. 그래서 만화는 뭐 싫도록 보고 또 국민학교 때부터 만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중학교 때는 또 다락방에서 저 공부한답시고 부모님 공부한 줄 알지만 나는 만화를 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그려봤죠. 어릴 적부터 아주 환경이 조성이 되셨네요. 만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셈입니다. 예. 다른 만화와 틀리 소재 찾기가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차라리 쉬울까요? 아, 어떤 면에서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매일매일 그 저 이슈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소재, 주제는 그 고민 안 해도 될 때가 많죠. 신문과 만화에 뭐 뒤덮여서 사시느라고 다른 거를 하실 여유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런 편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대단한 영화광이라는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아, 저 영화를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영화를 많이 못 보고 있어요. 언제 또 영화를 봐야지, 그럼 비디오로 봐야지 해놓고도 또 이제 지나가 버리고 지금도 이거 지금 패왕별이를 꼭 봐야 된다. 아직 못 봐가지고 안타까워요. 내일이라도 꼭 시간 내서 봐야지.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네, 어렸을 적에 울산에 사실 때부터 아주 영화에 대한 그런 역사가 줄줄줄줄 있다고 들었는데요. 국민학교 때 그 학교 마당 또는 그 마당이 큰 집에 개인 집에 마당에다 천막을 쳐놓고 그 영화 그러니까 뭐 영화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동 극장이죠. 거기서 천막 쳐놓고 마늘 뭐 두 꼭지인가 세 꼭지인가 받았고 아니면 쌀을 한 옵 이렇게 받으면서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 기억나는 게 박노식, 황해 이런 사람이 나왔던 두만강아 잘 있거라 뭐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 장화 홍련전 이런 건데 흑백 필름이 하도 낡아서 그 필름이 그 줄이 아래 위로 막 그어져 있었습니다. 비가 왔군요. 예예. 예. 그래서 아이고 이거 영화라는 것은 이렇게 전부 다 비가 오는가 보다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영사기를 부딪히면은 화면이 흔들흔들하고 그래 다시 세우고 옆에는 발동기를 돌려서 항상 그 발동기 소리 그것이 발전기죠. 발전을 해가지고 바로 또 했으니까. 그때가 몇 년도였는데 그렇게 옛날 얘기가 나오죠? 글쎄 그때가 1960년. 그런데 이제 제가 부산으로 그 전학을 왔어요. 창고라고 불리던 극장이 있었어요. 보영 창고라고. 그때 3원, 2원인가 주고 봤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 그 어깨 너머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발 뒤꿈치를 들고 봤어요. 그렇게 봤는데 그래도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로 가게 됐는데 근데 영화를 아주 많이 보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이제 집에서는 보충수업 하러 가라고 보충수업비를 나한테 줬는데 그것을 띵겨가지고 보충수업 안 가고 영화를 보러 갔거든요. 무사히 고등학교는 들어가셨어요? 아니 그 영화 조금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일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매일. 그래서 우리 그 동네 근처에 영화관이 3개인가 4개인가 있었는데 그때 영화 한 프로가 3일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극장 하루 보고 저 극장 하루 보고 저 극장 하루 보고 저 극장 하루 보고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돌면 또 새로 프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보면서 극장 안에 내 자리도 탁 만들어놓은 제일 좋은 자리를 내 자리에 이제 사인도 해놓고 그 주로 윤정이 나오는 게 그때 많았고 그것도 좋아했었고 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시험에 이제 떨어졌죠. 제 추측이 맞았네요. 그렇게 재수를 하게 됐죠. 영화 때문에 재수까지 하셨군요. 꼭 영화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어떨 경우에는 그 영화 한 편을 보고 그걸 집에 와서 그 스토리를 그대로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폭풍의 사나이라고 윤정이 신성이 나오는 건데 드럼치는 뭐 이런 건데 그걸 한 세 번쯤 보면서 그 대사도 거의 틀리지 않고 있어요. 그때는 그 어릴 때니까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그중 그렇게 영화를 상당히 좋아했죠. 들어보니까 뭐 영화 평론가가 됐어도 그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 계속했다면 그럴지도 모르지만 뭐 그렇게 예리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나보다 훨씬 영화광들이 많더만요. 뭐 배용균 감독이라든지 영화를 뭐 하나를 60번 본 사람도 있고 뭐 서울서 개봉했다가 그다음에 뭐 대구까지 가면 대구 또 따라가요. 도시락 싸가지고 그다음 부산 가지 않습니까? 그럼 부산까지 또 따라가서 봐요. 그래서 하나를 60번이나 보고 그 완전히 소화한 사람. 그래서 이제 결국 영화 감독이 됐고 달마는 동쪽으로 간 사람. 그 저하고도 이제 대학교 동기기도 하고. 지금은 바쁘셔서 뭐 영화 한 편 제대로 못 보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지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예. 어린 시절은 정말 영화 속에 파묻혀 사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 하나를 짚어주시라면은 예. 아마 옛날 영화가 나올 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뭐 수준 높은 영화도 많이 있겠지만 솔직하게 이렇게 제일 떠오르는 것은 그 서부극이었어요. 황야의 무법자라는 건데 그게 저 일본의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요진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서부극화했어요. 우리나라 극으로도 한 개 있습니다. 그게 박노식 씨가 나온 거였어요. 불한당이라고. 근데 이걸 그 황야에서 모자를 이렇게 탁 쓰고 말이죠. 햇빛 내리쬐는 데서 그 말을 타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 너무너무 그때는 멋있었고 인상적이고 새로웠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 동생한테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집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한 대사를 안 놓치고 뭐 분위기를 완전히 잡아가 영화 보듯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생은 완전히 뿅 가가지고 음악은 엔리오 모리코네라고 예, 그걸 그때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불렀습니다. 서부극인데 정통 그 미국식 서부극이 아니고 그 이태리식 서부극이죠. 그러니까 좀 잔혹하고 자극적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 중학교 2학년 그 시절은 상당히 황야의 무법자를 좋아해가지고 고무판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그걸 찍어서 이제 작품화한 거죠. 어떤 거는 이제 그 석양이 불타오르는 석양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오래 붙여가지고 모자이크 해가지고 이런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때는 하여튼 상당히 그 매력적이었어요. 그 햇빛 확 비치는 황량한 그 황야에 먼지가 확 일면서 그 시가를 물고 말이죠. 모자를 이렇게 탁 햇빛에 찡그리면서 모자를 탁 지그시 누르는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 모습 이런 게 아주 멋있었어요. 지금 봐도 좀 멋있을 겁니다. 서울 성동구 자양이동의 김지용 학생. 지금 좀 미국에 가 있는 친구 지용이에게 이 휘파람 소리가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시죠. 생일 축하 엽서 보내주셨는데요. 영화 황야의 무법자의 테마 방랑의 휘파람 띄워드렸습니다. 박재동 화백 말씀 정말 잘하시네요. 영화 얘기하라고 하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만화 내 사랑이란 책에서 영화를 좋아한다는 그런 글을 읽긴 읽었는데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갖고 계시네요. 김주연 리포터도 수고해 주셨고요. 박재동 화백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인천 북구 산곡동에서 김민경 학생이 신청해 주셨네요. 친구 성지연 지화자 이 말 꼭 크게 외쳐달라고 하셨죠. 자, 아마 이 노래가 민경 학생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 마음이기도 하고요. 영화 셀마와 루이스 중에서 그랜 프라이의 노래 Part of me, part of you 띄워드리면서요. 오늘 인사드립니다. 마지막 장면도 함께 들어주세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Cut your engine off and place your hands in plain view. Okay, then listen. Let's not get caught. What are you talking about? Let's keep going. What do you mean? Go! You sure? Yeah. Hit it. Distant voices calling me.